조선노동당의 후대 사랑에 남조선 각계가 경탄하고 있습니다. 미래문제연구소 실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북은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름없이 자라는 신비의 황홀경이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서름이란 무엇인지조차 모르며 자라고 있으며 나라의 귀중한 모든 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되고 어린이 모두가 왕으로 떠받들리고 있다고 찬탄했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 모든 원아들이 부모 없는 서름을 모르고 부러움 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들의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 때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신 사실을 비롯하여 조선노동당의 뜨거운 인민사랑 후대사랑에 대해서 앞을 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온 나라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밝은 미래를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우리 결의는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의 노래소리를 높이 울릴 것이라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